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6개월 동안 그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양누리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개척을 그 5년 계획을 짜고 그게 시작하면서 그 많은 두려움들이 언습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두려움들이 가끔가다 이제 언습해 오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이 말씀을 감동시킨 이유가 이래서 이렇게 나한테 감동시켜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양누리교회 공동체의 첫 설교가 여호수아 1장 9절이었고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교회성으로 했습니다. 강한 능력 부으시리 그리고 양률리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건초더미 기도회를 아십니까? 소수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아시아 선교의 비전을 품기 시작했던 기도입니다. 그 영향으로 2만이 넘는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한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며 1980년도에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선언하였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부흥을 사모하는 연약한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무릎에서 시작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주권이다. 그러나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양누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선교 부흥을 일으키길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시작했습니다. 양누리 교회 공동체의 그 담임 목자로서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바른 복음을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흥 어겐 이 찬양이 제가 5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런 비전과 딱 맞는 찬양을 그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제가 좋아하는 CCM입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매사 팝콘홀까지 오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변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 주신 하나님께 승리의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주여 날 보내소서 일어나서 주소서 세우소서. 내가 가장 바라는 것 이 땅의 부흥이 계속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가장 바란 일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일. 내가 가장 원하는 일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일. 주여 날 써주소서, 주여 날 보내소서, 주여 날 써 세우소서. 내가 가장 바라는 것 이 땅의 부흥이 계속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여 날 써주소서, 주여 날 보내소서, 주여 날 써주소서 세우소서. 주여 날 써주소서, 주여 날 보내소서, 주여 날 써주소서 세우소서.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땅의 부흥이 계속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계속되는 것 따라가는 것. 2 days ago I woke up in Australia. I saw the bomb go off and I felt sad that the French government had joined a long list of fools who insist on sending death sentences to the earth. This is for all the people who know that the only good place for a nuclear bomb is in the garbage dismantled. This is for Leonard, wherever you are. And this is for Nina Simone. I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ou? Well,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and the major lift, the baffled king compo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faith was strong, but you needed proof. You saw her bathing on the roof. Her beauty and the moonlight overthrew you. And she tied you to her kitchen chair. She broke your throne and she cut your hair. But from your lips she drew th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But baby, I've been here before. I've seen this room and I've walked this floor. Yes, I used to live alone before I knew you. And I've seen your flag on the marble arch. And love is not some victory march. It's a cold and it's a broken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Well, there was a time. Let me know what's really going on below. But now you never show that to me, do you? Well, remember when I moved in you, and the holy dove was moving too, and every breath we drew was hallelujah. God above, but all we've ever learned from love was how to shoot at someone who outdrew you. And it's not a cry that you hear at night. It's not somebody who's seen the light. It's a cold and it's a broken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eah.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열방을 주시옵소서. 내게 구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 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함께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지옥 산 위에 있는 기도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남북의 힘을 합하여 온 세계 열방으로 십자가를 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노른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간구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목사님 몰래 담배 피고 애들 모아 술 마시고 랄라라 랄라라 랄라라라야 길 가는 여자 에이 아무에게 윙크하고 기를 원합니다. 싶으냐 나고 싶으냐 걷고 싶으냐 뛰고 싶으냐 나고 싶으냐 걷고 싶으냐 뛰고 싶으냐 나고 싶으냐 걷고 싶으냐 뛰고 싶으냐 사랑 대신 날 인도해

보고 있나요? 난 그대로인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숨는 날 왜 부르신 거죠? 70번 넘는 죄를 안아주시고 나보다 더 울고 더 많이 아파하실 텐데 눈물이 사랑을 받았으니 열방을 향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담대히 나가겠사오니 주여, 거친 파도와 고통들을 하나님이시여 이기게 하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시옵소서. 네. 임재하시옵소서. 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아가리 나 거하리 잠잠히 믿네. 주는 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여 주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기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입니다. 주님 주의 곁으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